네,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최고인데, 최고. 예? 최고예요, 최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네.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예? 잠깐만 기다려봐요. 뭐야? 또. 뭘 드릴, 아유. 아유. 제동이 거죠? 예? 아, 예. 저기 다 좋은데 저기 뭐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돼요? 그 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니 타이밍이 너무 묘하잖아요. 아니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제가 나올 때 주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이거 방송 중에 뭘 확인하시고 그러세요? 이거 대기실에 가서 확인하시고 그러면 되지. 방송 중. 아, 왜 그러냐고요? 화났어요. 왜요? 아,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선물은 네? 원래 그 자리에서 뜯어봐야 그분의 그 예의예요. 그게 그죠? 맞죠? 네. 아유 좋네요 선물이. 아유 이거 뭐 초콜릿이 초콜릿이네요. 이런 방송에 못 나가요. 초콜릿은 안주? 안주인가 보네. 그렇겠죠. 가방, 요즘... 가방도 내가 챙겨야 돼요? 자요 가방. 예. 잘 보관해 주세요. 저는 어디 땅에 파묻었다가 먹어야 맛있는데 와인은. 감사합니다. 예. 근데 김제동 씨 뭐 선물 많이 받잖아요. 무대 위에 MC가 쓰레기 이런 거 보면 좀 죽고 그래요. 방송합시다. 예. 아 근데 지금 뭐 김재동 씨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을. 예? 왜요? 참나 진짜. 왜 또 그래요? 저희가 말이죠. 제가 뭐 마음에 담아둬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네. 뭘 또 꽁했구나. 지난 뭘 꽁해요? 뭔 그렇게 락커가 마음 안에 금고가 많아요. 뭘 그렇게 잠궈놔. 뭘 락커가 맨날 꽁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네. 부산 공연인가에서 같이 하는데 선물을 한 다발을 어디서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뭐 김밥에 뭐 맛있는 그 음식에 네, 되게 잘 먹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뭐 저한테도 그래 뭐 조금만 드세요. 뭐 제가 받은 거니까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뭐 그래서. 그래서 장난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그 다음에 꿀물이 두 개가 이 병에 네. 담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꿀물 그분 누군지 몰라도 참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지금도 침이 넘어. 사실 꿀물 하면은 또 건강에 또 좋고. 아 그럼요. 노래하기 전에 또 이렇게 꿀물 먹으면 좋거든요. 네. 목에 이렇게 좀 뭔가 그거를 하나 제가 한 모금 먹어보겠다고 그걸 좀 이렇게 만지작 됐더니 그걸 뺏어서 자기가 입에다 이렇게 막 넣었다가 뱉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물론 장난이지만 야 이건 좀 심하다. 또 담으셨군요. 꽁하고 또. 아니 제가 꿀물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네? 여기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좋아하는 음료수가 뭐예요? 꿀물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는가?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가서. 아니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 종류. 예, 약간 네? 몸에 좋은 것도 챙기는 네. 거 알죠. 근데 그럴 수 있냐고요. 두 병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장난삼아 그 공연 들어가시기 전에 업 좀 시켜드리려고. 재밌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땠는 줄 아세요? 제가 한 병을 그려놓으니까 나머지 한 병을 가지고 가서 밥을 먹으면서 밥을 입에 이만큼 물고 그 병을 입체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알이 거기 떨어지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특유의 목소리 쉽게 만들었다 제동아. 그건 누가 그랬냐고요. 아니 무슨 본전도 못 찾을 얘기를. 제가 그래서 이거 얘기는 우리 둘만 덮자 저희 둘만 덮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사람을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냐고요. 무슨 뭐 동물의 왕국 봤어요? 웬 얼룩말 문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얼룩말 가죽에 자크를 달아가지고 왜 이러세요. 어쨌든 그게 재밌었잖아요. 그럼 됐지. 예, 재밌었어요. 됐어요. 아픔 보여요? 예. 예. 밤에 선글라스를 끼시고 그러세요. 네, 좋아요. 멋있으려고 꼈어요. 멋있어요. 얼룩말 가죽이고 야 갈기 쫙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아주. 항상 내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무리 매주 말을 해도 새로운 게 또 나와요. 윤도현 씨 외모는 아니 계속 진짜 창의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되게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휴. 진짜 선이 딱 굵은 게 정말 그 막 부담스럽게 조각같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딱 보면 너무 편안하고 아니 그 아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라 편안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아유, 편안하면서도 그렇죠. 편안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어떤 느낌이냐면 아유 뭐야 전 윤도현 씨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남자가 너무 편해도 좋지 않고 너무 카리스마만 있어도 좋지 않아요. 윤도현 씨를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침대 위에 걸려있는 잠금. 어 진짜 침대 위에 걸려있는 잠금. 와, 그, 뭔가 뭐야. 편안한 듯 하지만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오. 그런 느낌이 쫙 와요. 이야 그 항상 그런 말을 해주냐 가정에 충실한 게 침대로 상정된다면 그 보검은 어떤 무대 위에 섰을 때의 카리스마. 오. 칼을 가지고 있으나 기꺼이 칼을 쓰지 않을 때는 칼집에 넣을 줄 아는 여유. 예. 그런 게 느껴져요. 진짜 윤도현 씨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아니잖아. 진심이에요. 야. 그걸 꼭 진심이에요 물어보면 예 그러고 그러면 또 너무 그렇잖아요 그게. 어, 근데 진심이죠. 진심이 없으면 제가 말을 하겠어요? 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 준 말 중에 최고 멋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예. 네. 이제 식구는 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아니, 그건 난 마음에 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이고. 들 때 보면 애기 같다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아, 이제 됐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 나 이제부터 침대 위에 잠금으로 불러줘요. 아이고, 네. 이제 다 풀렸네. 힘들어 죽겠네요, 요새. 아, 근데 실제로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이. 자, 그럼 네. 오늘 사연 네.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박미란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헤어졌던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난 것까진 좋은데요. 헤어진 뒤 친구들한테 울고 불고 다신 그런 놈 안 만난다 쌩 쇼를 했었는데 다시 사귀게 됐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리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네. 이런 사연을 네. 올려주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음악이 참 좋죠. 예, 네. 음악 좋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칼퇴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너무 아니 네, 혹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저기 앞에 커플분들한테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 좀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왜 그래요? 보기 좋은데. 아이 나 이 사람. 보기 좋아요? 그럼요. 그럼 우리도 방송 이렇게 합시다. 우린 남자끼리인데.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리플. 어, 근데 첫 번, 이, 저 사연 올려주신 분 이름이 박미란 씨였거든요. 미란 씨죠.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씨? 다시 만나게 됐는데 네.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예. 근데 미란이 친구. 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 분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대로 왔네요. 또 제대로 네. 왔어. 야, 무시무시한데요. 네. 미란이 친구. 이름은 왜 썼냐? 친구로서 마지막 배려다. 도망가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분들이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 그거죠. 막 울고 불고 하면 술 사주고 그러잖아요. 막 위로하고 막 한 네 달간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손 딱 잡고 나타나면 화나죠. 저, 아우 제주에도 그런 친구들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 많아요. 저도 이런 적 많은데요. 뭐. 저도 있었어요. 한두 번 헤어졌다고 막 힘들어했는데 막 다시 만나서 결혼했잖아. 예. 자, 다음 김대훈 씨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예.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사귀었어. 근데 그 남자 쌍둥이야. 그러니까 밑에 오호라 광선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오라 광선. 빈정되는데요? 예. 네. 광선을 보고 그러니까 오라 광선. 광선이 한 분이. 그럼 그 사람이랑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 세 쌍둥이가 되는 거군요. 네. 다음은 아이디는 제가 아이디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셀, 왜? 아이디는 제동이 왕눈이라는 아이디를 가졌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아이디입니다.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힘들지만 이분을 위한 서비스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너무 떠들지 마세요. 지금 많이 힘드니까 지금 평정심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 남자를 다시 만나 생긴 이 민망함도 사랑하는 남자를 가진 여자만의 특권이 아닐까요? 님께선 한 사람과 두 번의 사랑을 하고 한 번의 이별을 더 경험하셨습니다. 님은 마지막 남은 한 번의 이별은 죽을 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다음 소세계 탈출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이게 뭐야? 네? 소세계 탈출이 뭐예요? 쇼생크 탈출을 패러디하신 것 같아요. 소 세 마리가 나갔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참 이분들 머리 좋아요. 남자보단 친구가 백배천배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친구들과의 의리를 지키세요. 불쌍해진 그 남자친구는 저에게 보내주시면 알아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이런 분들 계세요? 예. 남의 불행을 비집고 들어갔어. 예. 네. 어떻게든. 다음 제동아 누나 해봐라는 분이 다루셨습니다. 예. 아, 저한테 누나 소리를 듣고 싶나 봐요. 누나. 친구들에게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열심히 그분과 사랑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을 하면 더 예뻐지고 밝아지고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라면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그녀들도 한 번쯤 사랑도 이별도 해봤을 테니까요. 다시 이루어진 예쁜 사랑에 행운을 빕니다. 이렇게 제가 드렸습니다. 마지막 리플이 아주 예쁜. 네, 마지막 리플이 아주 예쁜 써주셨네. 네. 예쁜 사랑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김제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